Because of you,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This heart of mine will never love the same. You see, you've made your mark on me eternally. I'm yours.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간 그날부터 그대만 내 웃음의 전부이길 바라죠. 행복해서 smile smile 떠날까봐 cry cry. 이젠 네가 나인 걸 그대 나의 hero. 주말엔 차를 타고 준비해둔 반지로 사랑한단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아무리 생각해도 love love 사랑할게 더더 내게는 태양이고 숨이란 걸 알아줘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처럼 죽음이 가릴 때까지 내 안에서 그대 영원하기를. Oh, yeah. 다가와 내게 앉을 love love 눈물 따윈 bye bye. 오늘부터 너를 위해 부르는 내 love song. 가끔은 싸울 때마다 맘에 없는 말들로 아주 못된 말로 아프게 할까봐 겁이 나. 불안했어 hold on 잘못된 맘만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죠. I need you to be my lady only you. 때까지 내 안에서 사랑 영원하기를. But love 더 좋은 말을 찾아서 하루 종일 찾아도 없어도 후회 없어도